목걸이 소이 목걸이 소이 목걸이 소이 목걸이 소이 아나? 아, 나 말이요? 나 저기 황해도 황주 도화동 써온 신봉사가 아니고 해동이라 대한민국 강원도라 속초시의 청호동 아바이 마을 파란대 문집 열고 나온 내가 신봉사요. 심 아니고 신. 그래. 아 여보, 한양성내 들어와서 무학재 고개 넘어가다 보면은 인당수라는 영한 약수가 있대요. 글쎄, 그 약수만 만나면은 장님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 일어서고 꼽추가 춤을 춘대요. 그래서 내가 요 장님 신세 좀 면해보려고 그 약수 찾아가는 길에 요 모탱이 돌아오다가 여기서 그냥 릴리니니나나 끼강 깡 덩덕쿵 북치기 박치기 띵가 띵가 닭 잡아먹고 삐약삐약 하길래 내가 들어왔어. 아 내가 여기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캄캄한 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아주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지러워 죽겠어.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한국 남자 CD 속이지. 아,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치? 아니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나만이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지럽냐? 당신들도 똑같지 뭐. 예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답답하고 다 캄캄하고 말세다 말세야. 난세야. 그렇지? 그래. 그러니 내가 여기 왔다 가더라도 그냥 갈 수 있나? 이거 우리 한국 남자 CD니까 한국 남자들만 복 주고 가야지. 그냥 하는 소리요. 어떻게 한국 남자만 복 줘? 아 사실 이 한국 남자 CD를 한국 여자들이 죄다 돈 주고 사서 듣지 한국 남자들이 듣나? 그치? 그러니까 한국 여자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듣고 그냥 박수치는 사람, 이거 듣고 밥 먹는 사람, 가다 듣고 오다 듣고 자다 듣고 깨다 듣고 웃다 울다 듣고 들어보느라고 듣고 앉아 듣고 서서 듣고 무단히 듣고 실없이 듣고 졸다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똥 누다 듣고 그런 사람들 모두 내가 한국 여자, 한국 남자, 또 외국 남자, 외국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마른 안질, 진한 질의 외다락지, 상다락지, 개시발이 모든 눈병, 그리고 중요한 게 뭐요? 마음의 눈병. 그렇지. 내가 싹 걷어가서 아주 그냥 암흑같은 이 세상을 광명천지로 내가 만들어드리리다. 박수쳐. 그래,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